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 심정으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수님의 그품 떠나 우린 못 살아. 나의 마음 속에 심장 속에 언제나 그이가 계시어라. 우리의 삶과 미래 운명의 전부를 다 맡기고 사는 우리 원수님. 그처럼 듣고 싶던 수령님 음성 이 가슴에 다시 들려주신 분, 그처럼 그리웠던 장군님 모습 눈부신 햇빛처럼 안고 오신 분, 품어주시는 사랑 펼치시는 그 뜻 그처럼 따뜻하고 위대해. 아, 한순간에 누리를 다 밝히는 태양처럼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으신 우리의 김정은 동지. 그이가 아니시면 그 누가 머나먼 외진 섬 한끝까지 세상에 없는 정의 바닷길 병사들 앞에 열어주시랴. 그이가 아니시면 그 누가 헌신의 낮과 밤 바치고 또 바쳐 인민이 낙을 누릴 희한한 창조물들로 행복의 무릉도원 펼쳐주시랴. 그의 심장 속엔 오직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 속엔 언제나 그이만 계시거니 인민의 기쁨 중에도 가장 큰 기쁨은 원수님 되없는 기쁨. 그 영광의 한순간에 두고 살지 않던가 한생의 행운도 눈부신 성공도. 그이가 이끄시어 나라의 모든 일 잘되고 그이가 돌보시어 인민의 집집엔 사랑과 정 넘치거니 그이께 매혹된 천만의 심장, 이것이 원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의 일심 단결이어라. 오직 한 분 원수님만 믿고 따르는 인민의 한마음 인민의 신념, 수천길 지하막장 속에서도 가슴속 가득히 안고 사는 빛이여라. 광란하는 날마다 파도 위에서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에조차 목매여 전사가 남기고 가는 부름이여라. 아, 이 나라 아들 딸들이 목숨은 버려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제1의 생명 전사의 신념. 나는 이 하나의 신념으로 혁명 앞에 숨쉬며 살련다. 이 신념의 한생을 우리 당의 붉은 기폭에 고이 얹고 살련다. 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아끼며 키워주신 인민, 온 생애를 깡그리 불태워 보살펴주신 우리 인민에게 만복의 별 세상을 펼쳐주시려 헌신의 낮과 밤을 쉼없이 이어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불보다 뜨거운 육친의 정으로 천만 군민을 감싸나 영광으로 희망한 내일이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이는 진정 사회주의 대가정의 자유로운 어버이시며 인민사랑의 최고 화신이시거니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 그 어느 위인도 펼칠 수 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류의 마음을 끌어당기시는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인민은 격정에 넘쳐 노래합니다. 원수님의 그 품을 떠나 우린 한시도 못 산다고. 어쩌면 그리도 친근하실까.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 어쩌면 그리도 뜨거우실까. 사랑에 불타는 심장. 아, 인민을 위한 길에 웃음도 눈물도 많은 슬픔. 저도 모르게 온순히